위대한 영도작 심정을 동지의 부르의 고전적 노작.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의 전문을 그의 소고 다섯 돌세 점하여 7일 러시아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르꾸츠크 블로그스포트루가 올렸습니다.